희망이란 말로 너를 웃게 하는 것.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운 일 같아. 짧아져만 가는 너의 숨 소리를 듣는 것, 그것마저 이제 끝내야 하나 봐. 신은 넘는 건가 봐. 어쩌면 아차는 날아서 내 소원 따윈 못 듣나 봐. 없는 너의 눈에 뭐가 보일까?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이 보일까? 내가 잔인하게 미뤘던 우리 미래는 마지막은